나의 마음아 이제는 혼자 남아서 생각에 잠겨 사랑아 검은 머리 눈동자 나의 고운님 넓고 푸른 초원에 나의 사랑아 지금은 꿈속에서 나를 찾겠지 이제는 혼자 남아서 생각에 잠겨 나의 고운님.